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경축 준비위원회가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 위원회에서 김일성 주석 각하의 탄생 105돌 경축 스리랑카 준비위원회가 콜롬보에서 태양절 경축 준비위원회가 러시아 연방 공산당 아무르주 위원회와 러시아의 전로 로병 사회 단체 전투적 우위 연해변강 지부에서 최근에 각각 결성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들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 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